좋은 데 어디쯤인지 얼마나 더 멀어져 있는지 생각하곤해. 시간이란 익숙한 그 흐름에도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던 네 얼굴만 떠올라서 말야.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맘이 내게 너를 말만 했어. 혹시나 하는 맘에 잠 못 이룬 수많은 밤들 나 이렇게 널 기다리는데 나만 몰랐던 건가 봐. 사랑이었다는 걸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아마 널 다시 본다면 꼭 어제 같은데 떠난 사랑인 걸 알아도 나는 여기 남아. 잠못 이룬 수많은 밤들 나 이렇게 널 기다리는데 나만 몰랐던 건가 봐. 사랑이었다는 걸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아마 널 다시 본다. 사랑이었다는 걸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아마 널 다시 본다면 꼭 어제 같은데 떠난 사랑인 걸 알아도 나는 여기 남아. 널 기다려.